난 모르게 해줘요. 너무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만나도 난 모르겠어요. 너만큼의 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돼. 알아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순간 이제는 그와 나누겠죠. 그래도 제발 저량한 내가 모르게 해줘. 아직 가슴속에 네가 가득해서 다른 누군가를 채울 수가 없어. 나 모르게 해줘요. 너무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 만나도 나 모르겠어요. 너만큼의 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돼. 당신의 아름다운 무대 담아 내기에 나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넘치다 못해 억지로 지고 약속하게 몸처럼 묻혀줘. 보면 괜찮아 사람 만나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 하면 기쁘기는 하다만 왠지 마음은 편히 가봐. 아직 가슴속에 네가 가득해서 다른 누군가를 채울 수가 없어. 나 모르게 너무 사랑해서 자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 만나도 난 모르겠어요. 너만큼의 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돼. 내가 모르게 함께 했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모르게 사람 만나도 난 모르겠어요. 너만큼의 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돼. 난 모르게 해줘.